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이라는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겠지요. 그러나 너무 또 자기 자랑만 하면 또 겸손하지 못해서 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3절은 육신으로는 했고 또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오클랜드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대규모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더욱 하나로 연합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긴 겨울을 지내고 이제 뉴질랜드 땅 위에도 이렇게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을 맞이하는 오클랜드 날씨처럼 이 오클랜드를 넘어 모든 뉴질랜드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서든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죠. 이 선언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예, 참 인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그가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임을 믿는 것이 복음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위협한다고 할 때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부활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역시 복음의 핵심 구성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라는 이 양면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또 우리의 자랑 한 가지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더 옳은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분명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을 주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여하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